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7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양헌울 단장으로 하는 청년조선대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